차가운 바다 그 위 수없이 많은 꽃잎들 그 속에 잠든 그대를 보내 나니 더 이상 아픔 없는 곳 그곳에 하늘이여 끝없는 내 눈 그대를